내가 그리고 있는 길이는 네가 그리고 있는 길인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 엉터리 길인 그림이라고 너는 말하지만, 그래, 나는 길인 그림을 그린 것이 아니라 기린을 그렸다. 너의 기린이 점점 형체를 갖추면서 나무의 잎사귀와 열매를 따먹으며 너의 붓끝에 사로잡히는 동안에도 나의 기린은 점점 자라 화폭을 뚫고 이제를 넘어뜨리곤 시멘트 바닥에 선명한 발자국을 남기며 걸어간다. 안녕하세요. FM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구광본 씨의 시집 강 중에서 기린이란 제목의 시였어요. 여러분, 국민학교에서 처음으로 풍경화 그렸을 때 혹시 생각나세요? 나무를 갈색으로 칠하지 않고 빨강으로, 또 하늘은 검은색으로 칠하기도 하고, 사물을 보는 자신만의 독특한 눈, 그런 것을 가지고 있었던 때였죠. 그런데요, 커가면서 우리는 점점 자기 색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라는 대로만 가고 또 하라는 것만 하고. 이 시 기린은 대학 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 중에 하나였는데요. 좌충우돌 헤매던 때를 생각하면서 읽어드렸어요. 누구나 그리는 기린 그림이 아니라 나만의 기린. 여러분도 함께 그려보시죠. 오늘 첫 곡, 루슬란 밀코프의 팬플룻 연주로 영화 로즈의 테마곡 듣겠습니다. 오늘 정은임의 FM 영화 음악은 지난주에 이어서 빌보드지가 선정한 영화 속의 노래 Song in the Movies Best 100곡을 순위대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11위까지 방송해드렸죠. 영화 토요일 밤의 열기 중에서 비지스의 나이트 피버를 11위 곡으로 들려드렸는데요. 200곡의 노래가 선정된 기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선 빌보드 차트가 1955년부터 발표됐으니까요. 당연히 1955년 이후에 영화와 노래를 그 대상으로 하겠죠. 그 중에서도 특정 영화를 위해서 작곡, 녹음된 노래는 물론이고요. 이미 발표된 노래지만 영화에 삽입하기 위해서 다시 편곡되었거나 녹음된 노래 역시 모두 포함됩니다. 예를 들자면요. 데비 분이 불렀던 You Light of My Life. 이 노래는 영화 주제가이긴 하지만 영화 속에서 그녀가 직접 부르진 않죠. 이런 노래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리치 발란스의 라밤바. 이런 곡은 영화 속에서 로스 로보스가 재편곡해서 직접 불렀습니다. 이런 경우는 해당이 돼요. 마지막으로 이 Song in the Movies 100곡은요. 1990년까지 노래만에 집계한 것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럼 잠시 후에 순위 12위 곡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요. FM 영화음악에서 연말 특집으로 베스트 10을 뽑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엽서를 집계해서 연말에 방송해드릴 예정인데요. 첫 번째 영화 베스트 10, 그리고 영화음악 베스트 10, 마지막으로 스타 베스트 10 이렇게 세 분야를 걸쳐서 뽑을 예정이에요. 영화 베스트 10은요. 올해 개봉된 영화 중에서 가장 좋았다고 생각되는 작품들 3편 그리고 영화음악 베스트 10 역시 올해 개봉된 영화 중에서 가장 음악이 좋다고 생각되는 영화 3편 마지막으로 스타 베스트 10은요. 올해 개봉되지 않은 영화라고 하더라도요. 옛날에 개봉된 것이나 올해 개봉된 것이나 상관없이 남녀 불문하고 세 사람 이렇게 뽑아주세요. 여기에 그 영화가 왜 좋았는지, 그 영화 음악을 왜 선정했는지, 그 스타 세 명은 왜 선정을 하게 됐는지 그런 간단한 평과 자신의 의견도 적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정성 어린 엽서를 집계해서요.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해서 예쁜 기념품도 드릴 계획입니다. 12월 15일까지 보내주세요. 보내주실 곳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우체국 사서함 819호 MBC FM 영화음악 담당자 앞 이렇게 써주십시오. 100% 섬유질이라 모발 손상이 전혀 없고요. 말아만 주면 아주 깜짝 같아요. 그동안 해외로도 많이 수출됐다던데. 미용 소품 전문 상표 상크러. 일본 가네보 벨따지와 기술 제휴로 만들었습니다. 이젠 미용 잡화도 전문화 시대 상크러. 3부 산업 대리 전문의 56-0778. 사춘기는 벅찬 그리움. 립스틱, 하이힐, 매니큐어. 그리고 사랑에 조금씩 눈 떠가는 소녀들을 위한 세 편의 작은 사랑 이야기. 오렌지 향은 바람을 타고 언니는 신부 사랑을 처음 만날 때 도서출판 미래향이 편입니다. 남학생은 몰래 보세요. 펜시? 펜시? 아, 바른손 펜시. 꿈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문구용품에서 생활용품까지 펜시용품은 역시 바른손입니다. 바른손 펜시. 여드름 박사들이 다 모였네. 여드름 치료엔 뭐가 제일이야? 끈기 있는 치료가 제일이야. 천만에 전문가와 상담하는 게 제일이야. 아젤리아. 잠깐 모두 다 맞아. 하지만 피부를 사랑하는 게 제일이야. 아참 새로 나온 아젤리아가 있었지. 여드름 치료엔 피부를 사랑하는 아젤리아. 한국 쉐딩. 대학에 가? 말어? 직장을 옮겨? 아니면 직업을 바꿔볼까? 17에서 25까지 갈등이 17에서 기로에선 25까지 나의 길을 찾기 위해 지금 챙겨둬야 할 모든 것 17에서 25까지 도서출판 도설 여자편도 있죠? 미래의 달색에는 여자 하나에 남자가 글쎄 둘이래. 별의별 결혼 보석이 다 있어. 소설 다른 무자비한 밤의 여왕. 인간보다 더 인간적인 컴퓨터. 오, 우리의 상상력은 어디까지일까? 소설 다른 무자비한 밤의 여왕. 오늘 만나보세요. 도서출판 입세. 우리들만 아는 이야기 순분예술학교. 사랑과 자유가 있는 순분예술학교 제1부 사랑대대부

미래는 알 수 없는 것이니까. 이런 가사를 담고 있는 곡이죠. Whatever will be, will be는 알프레드 히츠콕 감독의 작품 나는 비밀을 알고 있다에서 도리스 데이가 직접 부른 노래인데요. 1956년 그의 아카데미 주제가상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영화는 자신이 만든 같은 제목의 작품을 히츠콕 감독이 다시 리바이벌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평가는 전편보다는 못하다는 것이었어요. 나는 영화를 만들 때 관객의 비명소리를 듣는다. 서스펜스의 거장답게 관객의 심리를 정확하게 읽었던 히츠콕 감독은 이 작품으로 자신의 슬럼프를 벗어나기도 했었습니다. 암살 사건의 내막을 알고 있는 부모와 그들의 입을 막기 위해 어린 딸을 납치하는 괴한들. 그때부터 숨막히는 사건이 전개되죠. 영화 나는 비밀을 알고 있다 중에서 Whatever will be will be, 케세라 세라 들려드렸습니다. 이어서 13위, 14위 곡 계속해서 듣겠습니다. to give to you and to give. 먼저 들으신 곡 Song in the Movies 13위 곡은 영화 내일을 향해 사라 중에서 BJ 토마스가 부른 Raindrops Keep Falling on My Head였고요. 이어서 들으신 곡은 영화 상류사회 High Society에서 Bing Crosby와 Grace Kelly가 함께 부른 곡이었습니다. True Love. 자신의 밴드 비버티스와 함께 컨트리송 계열의 노래를 부르는 가수죠. BJ 토마스. 그에게 가장 큰 성공을 가져다 준 노래였어요. 영화 내일을 향해 써라의 주제곡 Raindrops Keep Falling on My Head. 이 노래는 원래 밥 딜런에게 취입을 부탁했었던 곡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가 거절하는 바람에 BJ 토마스가 행운을 치게 되었죠. 조지 로이 힐 감독의 내일을 향해 써라. 이 영화는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영화죠. 실존 인물이었던 부치 캐시디 그리고 썬댄스 키드가 볼리비아에서 겪는 삶과 도피, 최후를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한 작품이었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까지 꿈을 포기하지 않은 채 그 두 인물이 군인들이 퍼붓는 총탄 세례를 마치 헤쳐나갈 듯이 뛰쳐나오는 그 장면. 이 마지막 씬은 두고두고 기억에 남을 겁니다. 70년대 미국 영화의 새 흐름이었죠. 아메리칸 뉴 시네마를 대표하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Song in the Movies 13위 곡, 영화 내일을 향해 사라의 Raindrops Keep Falling on My Head 들려드렸습니다. 원래 무대극이었던 필라델피아 이야기를 뮤지컬 영화로 만든 작품이었죠. 찰스 월터스 감독의 56년도 작품 상류사회. 이 영화에는 방금 노래를 불렀던 빈 크로스비와 그레이스 켈리 뿐만 아니라 프랭크 시나트라, 루이 암스트롱 이렇게 당대의 톱스타들이 대거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레이스 켈리와 빈 크로스비 두 사람은요. 이전에 갈채라는 영화에서 또 한 번 공연을 함께 했던 적이 있고요. 이 상류사회의 갈채 모두 올드 팬들의 가슴 속에 길이 남아있는 영화들이죠. 빈 크로스비 하면 매년 크리스마스 때마다 울려 퍼지는 화이트 크리스마스 그리고 그 부드럽고 감미로운 목소리가 먼저 떠올라지는데요. 미국 팝 음악계에 끼친 그의 업적은 사실 굉장합니다. 스탠다드 팝의 기반을 닦는데 가장 큰 역할을 맡았던 대중가수로 지금까지 평가받고 있죠. Song in the Movies 오늘 15위 곡은 When Doves Cry 영화 Purple Rain 중에서 프린스가 부른 곡입니다. 자신이 700만 달러를 투자해서 만든 영화라고 하죠. Purple Rain. 이 작품은 프린스의 과거를 담고 있습니다. 물론 자신이 주연했고요. 가난 때문에 어머니를 학대하는 아버지. 이런 가정이 싫어서 직업 가수를 꿈꾸는 청년 키드. 그가 어떻게 자신의 과거 상처로부터 벗어나는가를 보여주는 멜로드라마. 그것이 바로 Purple Rain입니다. 하지만 이 영화는 작품 자체보다는 사운드트랙 앨범이 더 유명하죠. 이 앨범은 발매 당시 빌보드 힛 차트, 디스코 차트, 블랙 차트 이렇게 세 부분의 싱글과 히트 앨범 그리고 블랙 앨범 차트에까지 다섯 개 부문에 이르는 넘버원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앨범 제작은 물론 작곡, 편곡, 연주, 보컬까지 모두 프린스 혼자 했다고 하죠. 그 괴기스러울 정도의 이상한 차림, 그리고 관능적이면서도 대담한 프린스의 음악. 그가 등장할 당시에 그의 이런 모습은 거의 혁명에 가까운 것이었죠. 노래 When Doves Cry 역시 발표된 그해 8월부터 수주간 각종 차트 1위를 차지했던 곡입니다. Song in the Movies 16위 곡은요. 57년도 영화 April Love에서 펫분이 불렀던 노래 April Love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음악에 건 펫분. 그는 어느 날 친척집을 방문했다가 그만 옆집 소녀와 사랑에 빠지게 되죠. 그리고 4월의 사랑 이 노래를 부릅니다. Star's a wishing star that shines for you. April love is all the seven wonders. One little kiss can tell you this is true. Sometimes an April day will suddenly bring showers, rain to grow the flowers for her first bouquet. But April love can slip right through your fingers. So if she's the one, don't let her run away. Sometimes an April day will suddenly bring showers, rain to grow the flowers for her first bouquet. But April love can slip right through your fingers, so if she let her run away. can hold you fast and press your lips to mine and dream that love will last as far as I can see. This is heaven, and speaking just for me, it's ours to share. Perhaps the glory not for me to say. And speaking just for me, it's ours to share. Perhaps the glow of love will grow with every passing day, or we may never meet again, but then it's not for me to say. 구두가 트레이드마크였던 펫분, 그 펫분의 April Love. 이 노래가 실린 앨범은 58년도에 100만 장 이상이 팔렸다고 합니다. 이어서 들으신 곡은 17위를 차지한 Johnny Mathis의 It's Not For Me To Say 였습니다. 땅에서 몇 인치 정도 살짝 떠 있는 듯한 신비의 목소리.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가수죠. Johnny Mathis. 그의 발라드풍 음색이 잘 드러나는 노래 It's Not For Me To Say가 삽입됐던 그 휴고하스 감독의 영화 리즈는요. 좀 묘한 인물들이 등장한다고 해요. 그 착하고 평범한 가정주부와 뭔가 공포에 떠는 여인, 그리고 못센 아이들을 홀리는 요염한 여인. 이 세 가지의 인격체를 동시에 지닌 한 여자와 그녀를 도우려는 중년의 심리학자가 이 영화를 끌어나가는데요. 그 자니 매티스 자신도 여기서 조연으로 등장합니다. 이 소재는 그 후에 폴리먼의 부인이죠. 조안 우드워드 주연의 이브의 새 얼굴, The Three Faces of Eve라는 제목으로 다시 영화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에서 조안 우드워드는 그 세 가지 인격이 몇십 초 간격으로 계속 바뀌어지는 아주 어려운 연기로 그의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18위 곡은요. 영화 Summer Lovers에서 그룹 시카고가 불러줍니다. Hard to say I'm sorry. It's hard for me to say I'm sorry. I just want you to stay. After all that we've been through, just for the day. From your body, wouldn't wanna be swept away, far away from the one that I love. Oh, now it's hard for me to say I'm sorry. 팝음악기에서 아마 가장 풍부한 레퍼토리를 자랑하는 그룹일 거예요. 7인조로 형성된 그룹 시카고는 재즈풍의 음악에서부터 락과 발라드에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한 장르의 곡들을 선보였었죠. Hard to Say I'm Sorry는 82년 발표 당시 빌보드 차트 1위를 차지했던 곡인데요. 이 노래가 삽입됐던 영화 Summer Lovers는 음악만큼 그다지 사랑받지 못했었습니다. 우리에겐 그리스, 푸른 산호초로 알려졌죠. 랜들 클레이저 감독 작품인 이 영화는 삼각관계를 다루고 있는 애정물입니다. 그리스 섬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남편과 아내와 애인의 사랑. 멋있게 영화를 끌어나갈 수도 있었을 텐데요. 하지만 아주 개성적이지도 못하고 또 아름답지도 못한 영화라는 그런 평가를 받았던 작품입니다. Song in the Movies 19위 곡 소개해드릴게요. 영화 스타 탄생에서 바바라 스트레이젠드가 부른 러브 테마입니다. Evergreen. As the morning air, one love that is shared by two, I found with you, like a rose under the April snow. And love would grow, love ageless and evergreen, seldom seen by two. You and I will make each night a first. 바브라 스트라이샌드는 가수로, 영화배우로, 또 작곡자요, 영화감독으로 아주 다방면에 걸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맹렬 여성이죠. 그녀는 1968년 영화 퍼니걸로 아카데미 여우주연상까지 수상했었습니다. 작년엔 한글 제목 사랑과 추억, 프린스 오브 타이즈로 다시 한번 아주 섬세한 연출 솜씨를 자랑하기도 했었죠. 그녀의 재능과 매력이 돋보였던 영화입니다. 스타 탄생. 이 작품은 연예계의 이면을 파헤친 작품으로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영화화됐었습니다. 처음엔 프레드릭 마치와 자네트 게이너가, 그리고 두 번째는 주디 갈란드와 제임스 메이슨이, 그리고 가장 최근작은 1976년도에 바브라 스트라이샌드가 직접 제작, 주연을 맡고 크리스 크리스토퍼슨이 함께 공연했었죠. 이 영화에는 크리스토퍼슨의 부인이었던 가수 리타 쿨리스가 특별 출연했었습니다. 영화 속에서 자신이 아카데미 주연상을 타던 날 자살한 남편, 그를 기념하는 공연에서 추모의 노래를 부르던 에스더, 그 모습은 관객들의 코끝을 찡하게 만들었었죠. 재밌는 것은요, 두 번째 영화에서는 남편 제임스 메이슨이 바닷속으로 스스로 천천히 걸어 들어갑니다. 하지만 세 번째 이 영화에서는 남편 크리스 크로스토퍼슨이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지 않고 아주 순간적으로 자동차 사고로 목숨을 끊어버리죠. 그 시대에 따라서 자살 장면도 아주 느린 시퀀스에서 빠른 시퀀스로 바뀌어졌습니다. 또 이 영화에는 에버그린 외에도 크리스 크리스토퍼슨이 부른 What's Closing Now 등 아주 상당히 좋은 노래가 많이 나왔지만요. 에버그린의 위세에 눌려서 크게 빛을 보지 못했었죠. Song in the Movies 22곡입니다. Song in the Movies 22곡, 영화 제나드 중에서 Magic, 올리비아 뉴튼전의 노래였습니다. 팝계의 신데렐라 올리비아 뉴튼전. 그녀의 인기는 영화 출연과 함께 더욱 높아졌죠. 그 대선배인 진 켈리와 함께 공연했던 제나두는 그녀가 출연한 두 번째 뮤지컬 영화죠. 이 작품의 사운드트랙 앨범 제나두와 싱글 커트된 매직은 모두 1980년 발표 당시 차트 1위를 차지했습니다. 요즘 들어 인기가 좀 퇴색하지 않았나 했는데요. 최근 암으로 유방절제 수술을 받고는 건강한 모습을 다시 보여주었죠. 오늘 마지막 곡은 영화 언제나 마음은 태양에서의 To Soar With Love인데요. 그 주제곡은 가수 루루가 불러줬었죠. 루루는 무대명이고 본명은 마리 로리예요. 그녀의 팬 중에서 한 사람이 가수 중에 루루, 그러니까 뛰어난 가수라고 그녀를 격찬한 데서 비롯된 이름이 바로 루루라고 합니다. 1967년에 루루는 비치보이스와 함께 순회 공연 중이었는데요. 한 제작자로부터 영화 To Soar With Love에 출연하지 않겠냐 이런 제의를 받았다고 하죠. 그리고 주제가도 취입했는데 이 노래가 크게 히트친 것입니다. 영화 언제나 마음은 태양, To Soar With Love는 제가 아주 어릴 때 본 기억이 나요. 아주 반항적이고 말썽꾸러기 학생들을 사랑으로 감싸는 흑인 선생. 시드니 포이트어가 그 선생님 역을 맡았었죠. 이별을 앞에 두고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는 말썽꾸러기 여학생. 조그만 선물 상자를 선생님께 안겨준 채 그만 울어버리죠. 그 마지막 장면의 감동이 얘기하고 있는 지금도 또다시 살아나는데요. 아, 졸업 시즌이 또 얼마 남지 않았네요. Song in the Movies 21이고 To Soar With Love, 루루의 노래 들으시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